없으면 이렇게 크게 떠있는 건 뭐 예전도 지금도 평범하지 않았던 그댄 내 소원 같은 거야 아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 너는 늘 특별했었어 어두컴컴 바람 불던 세상에 유일하게 넌 아름답게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아 A rainbow in sky 비 오는 날만 보여 내 웃음도 네가 언제였던 Have you seen my lovely rainbow 숨길 수도 없었는 이렇게 크게 떠있는 건 뭐 기억하고 싶어 지금 네 모습을 내 눈엔 더 많이 담고 싶어 아 잠시 잊고 있다 다시 떠올리면 조금 더 까먹지 않게 볼 수 있는 하루가 참 짧게 느껴지는 이유 그대가 내 마음 모두 가져가서일까 A rainbow in sky 비 오는 날만 보여 내 웃음도 네가 언제였던 Have you seen my lovely rainbow 숨길 수도 없었는 이렇게 크게 떠있는 건 뭐 매일 매일 난 네가 있던 하루를 떠올리며 입가에 네 이름 잔뜩 안고 잠이 들죠 아, A rainbow in sky 비 오는 날만 보여 내 웃음도 네가 언제였던 Have you seen my